얼마든지 뭐든 가질 수 있게 내가 사랑하는 그대 나를 기다려준 그대 이제 나에게도 때가 왔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할 너무 오래 기다렸죠 내 말 한마디 안 믿고 나는 행복한 남자랍니다 당신이 내 여자라서 하는 일마다 탈탈 털어먹고 축 처진 어깨로 당신에게 갔었지만 이젠 모든 게 변했죠 있는 힘을 다해 한번 해볼 거라고 이 생은 한 방이다 걱정 마라 좋은 집 좋은 차 다 사줄게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뭐든 가질 수 있게 이 생은 한 방이다 한 번이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내 사랑 위해선 무엇이든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그대 나를 기다려준 그대 이제 나에게도 때가 왔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할 너무 오래 기다렸죠 내 말 한마디 안 믿고 나는 행복한 남자랍니다 당신이 내 여자라서 하는 일마다 탈탈 털어먹고 축 처진 어깨로 당신에게 갔었지만 이젠 모든 게 변했죠 있는 힘을 다해 한번 해볼 거라고